어쩜 좋아 어쩜 좋아 어쩜 좋아 니들은 다 지금 달라진 모습이 보여 Feel me 내가 아닌 come to me for you 다 필요 없어 내게 집중해 시간을 가져 여기서 있을게 Mr. Swag That's my alias 나는 좀 달라 I'm different like aliens 다른 세계를 원해 그럼 나를 찾아 Show me your love 떠들지 나를 가져 내가 타이트하게 허비를 돌려주니 숨 막히지 꽉 막히지 내가 섹시하게 온몸을 달궈주니 기가 차지 기 막히지 Make love so tight, get em.